Hope's News. 한양 행복드림 상담센터에서 자기 돌봄 프로젝트 나를 인터뷰하다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11월 24일, 12월 1일 총 2회에 걸쳐 진행되며 2회 모두 참석 시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신청은 11월 14일 일요일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행복드림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독일 정부 초청 썸머코스 장학생 선발 안내입니다. 최소 B1 이상의 독일어 실력을 보유한 2학년 이상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마감은 12월 1일 수요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한 독일 고등교육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양대학교 미래인재교육원에서 교내 근로장학생을 모집합니다. 간단한 서류 전형과 면접을 통해 채용 절차를 진행합니다. 한양대학교 포털에 첨부된 이메일을 통해 이력서를 제출하면 지원 완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포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넷플릭스 인기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테마로 한 가상화폐 개발자들이 가상화폐를 모두 현금화한 뒤 도주했습니다. 미국 현지 시각 1일 CNN에 따르면 한때 2,861달러까지 급등한 가상화폐 스퀴드의 가격이 0달러로 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러그풀로 불리는 사기 수법으로 개발자들이 가상화폐를 현금화해 코인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해당 상품 투자자들에게 사기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를 지속적으로 내보낸 바 있습니다.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의 한 건물 가게에서 술에 취한 채로 가게 업주를 협박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현재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해당 남성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당시 남성은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주차 시비 문제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남성은 흉기를 들고만 있었을 뿐 휘두르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리즈 트러스 영국 외교부 장관에게 한반도 평화 구축과 관련한 영국의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정 장관은 제2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계기로 열린 한영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반도의 대북 정책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트러스 장관 역시 한국의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에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한편 양국 장관은 코로나19 백신 교환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11월 3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조윤희, 기술의 김용성, 담당의 민다인이었습니다.